내 낡은 기타를 들어 하지 못한 고백을 혹은 고집스레 삼킨 얘기를 노래 하나 만든 척 지금 말하려 해요 그냥 들어요 I'll sing for you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한단 말 안 해 어색해 자존심 허락하네 오늘은 용기 내서 나 말할 테지만 무심히 들어요 I'll sing for you The way you cry The way you smile 내겐 얼마나 큰 의미인 걸까 하고픈 말 놓쳐버린 말 고백할 테지만 그냥 들어요 I'll sing for you Sing for you 그냥 한번 듣고 웃어요 조금 우습죠 내겐 그대밖에 없는데 가끔은 남보다 못한 나 사실은 그대 품에 머리카락을 부비고 안기고 싶은 건데 말이죠 The way you cry The way you smile 내겐 얼마나 큰 의미인 걸까 돌아서면 후회했던 말 사과할 테지만 그냥 들어요 I sing for you Sing for you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매일 너무 감사해 그대가 있어서 신께서 주신 내 선물 오늘이 지나면 난 또 어색해할지도 하지만 오늘은 꼭 말하고 싶어 그러니 들어요 The way you cry The way you smile 내겐 얼마나 큰 의미인 걸까 하고픈 말 놓쳐버린 말 고백할 테지만 좀 어색하지만 그냥 들어요 I'll sing for you Sing for you 그냥 들어요